marranne mute. Bebop. 어금니 지금 크게 물어 내 맘대로 한다고 지긋대로. Come on. 밀리면 죽는 법, 살아남아야 되는 법. 내 삶이 어둡다면 세상은 절대 안 아름다워. 인생의 승리자는 바로 버텨내는 사람. 역경에 춤을 추고 고난에 손잡고 맞서줄게. Bottom으로든 bottom 시간을 돌린 대로 후회하지 않아. 춤을 추거야 리듬을 타줘 baby. 나 도망가지 that's me if you can be. 무너지지 않아 내 급발. 누구도 손대지 마라 내 무대. Bebop. 어금니 짓은 꽉 깨물어 내 맘대로 한다고 지구대로. Good.